사랑했던 그 사람이 서울로 떠나가던 밤 굳은 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대전역 길목 아 온몸이 젖어 불빛도 젖어 가로등도 젖어 있네 쓰라린 가슴을 한 잔에 담아 술잔에 비춰보는데 빗물인가 운명의 눈물인가 사나이 가슴이 사람이 서울로 떠나가던 밤 굳은 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대전역 길목 아 온몸이 젖어 불빛도 젖어 가로등도 젖어 있네 쓰라린 가슴을 잔에 담아 술잔에 비춰보는데 빗물인가 운명의 눈물인가 사나이 가슴이 우네 쓰라린 가슴을 한 잔에 담아 술잔에